너란 기억하나 봐 그대 자리 또 채워와 지워봐도 지울 수가 없는 내 전부가 된 그대 Oh you 볼 수가 없어도 들을 수 없어도 그래도 난 괜찮아 이별이 슬퍼도 또 가슴이 시려도 그대만 행복하다면 웃을 수 있다면 지울수록 더 그리워지겠죠 오늘보다 더 눈물 흘리겠죠 운명처럼 내겐 다시 없을 단 하나 Only you 눈물만큼 그대 행복하길 Goodbye my love 짓듯한